만필입니다. 호철 씀, 괴물에게 몸을 맡긴 마귀 할미. 여러분, 요즘 웬 미친 마귀 할미가 듣기에도 보기에도 스산한 괴물더러 제발 제 집에서 같이 살자느니 썩어 문드러져 송장이 다 된 제 몸을 지켜달라느니 하고 두 손을 싹싹 빌어대고 있어 세상 사람들을 되게 웃기고 있습니다. 아니, 웬? 그 아무리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미친년이기로서니 괴물에게 귀한 굴이 내나는 쭈글쭈글한 몸을 통째로 내맡기면서 저를 지켜달라고 비럭질을 해요. 정말이지 세상에 보기 드문, 아니 세상에 둘도 없는 깨끈한 늑다리 장녀의 꼴불견이라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입에 올리기조차 거북한 이 말이 어쩐지 귀에 있다고요? 아마 그럴 겝니다. 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아무 때 봐야 송장 냄새를 맡은 까마귀들의 까웃소리만이 청승맞게 울리는 저 청와대 무덤 속에 안주인 박근혜년이 저승늪에 빠진 제 몸을 건져보겠다고 악을 쓰던 끝에, 아니 글쎄, 미국의 살인장비 사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온 남력당은 물론 주변 나라들까지 쑤셔놓은 벌뚱지 마냥 법석 끓고 있습니다. 네, 남조선의 각계층은 박근혜 년의 천벌 맞을 망동을 두고 미국의 굴종에서 주권을 송두리 채 팔아넘긴 현대판 을사오족의 행보, 치명적이고 망국적인 선택, 국민 안보에 전쟁 이상의 위험을 가져온 대재앙이라고 단죄 규탄하고 있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하루아침에 사드 배치지로 지정되는 날벼락을 맞은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은 피로 새긴 사드 배치 결사 반대, 전쟁 괴물 포대가 둥지를 틀 땅은 한치도 없다는 프랑카드들을 들고 완강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으로 온 남력당이 주가 막을 듯 하자 박근혜 년은 발끈 화가 나서 시애미 역정에 개배때기 찬다는 격으로 애꿎은 졸개들에게 사드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빨리 끝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치 달밤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지랄하는 미친년처럼 고화되고는 웬걸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해외로 뺑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자 바람으로 안전보장회의라는 걸 벌려놨다나요. 대통령 가가 산설구 물설은 이국에까지 날아갔다 오시느라 아이고 원로에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요. 아하, 원 그렇게 귀엽던 얼굴이 감실감실하게 타신 걸 보니 아, 그 해외 바람이 거칠었던가 보죠. 아하, 원 입술에 염증까지. 그래도 당신들이 날 생각해주는군요. 아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특산인 양말 계산의 요리를 닥치는 대로 먹고 대북압박 외교를 맹렬하게 벌리느라 이 몸을 좀 혹사했는가 봐요. 여보게, 대통령 아지미가 하루 종일 왁왁 거리는 계산이까지 먹었은즉 계산이처럼 되긴 고화되게 됐네. 그럼 우리 고막이 째지는 한이 있더라도 유명한 청와대 소프라노 가수의 그 괴상한 고함 소리를 또 한번 들어봐. 이렇게 졸개들이 저희들끼리 찍고 까불어대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의 앙칼진 소리가 귀청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내가 당신들 같은 허재비들을 믿고 어떻게 마음 놓고 해외 나들이를... 아니, 아니, 내가 왜 이러니? 나들이가 아니지. 해외 나들이가 아니라 해외 활동을 어떻게 마음 놓고 하겠는가 말이에요! 아니, 뭐? 배가 집을 나서자 바람으로 나를 대신한다고 하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라는 양반들이 성주촌에 가서 물병 세례 달걀 벼락을 얻어맞고 거기에다 또 7시간 동안이나 얻어가도 못하고 조롱 안에 갇힌 새 신세가 됐다고요? 정말 어김막혀서. 카카, 정말이지 면목이 없습니다. 글쎄, 그놈들을 촌놈들이라고 숙보고 덤볐다가 아, 원, 그 촌놈들이 새바트처럼 어떻게나 사나운지. 아마 각하께서 가셨더라도 사등뼈가 부러졌던지 아야 그저 졸경을 치렀을 겁니다. 아, 네. 꼴들은 좋대. 예예. 정리 국방부 장관 간판이 아깝다. 야 카카, 아가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그런 봉변을 당했겠습니까요? 그 촌놈들하고는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예, 천수 없이 놀아대는 그놈들에게는 그저 멍둥이가 제격입죠. 그건 당신들 생각대로 해봐요. 그놈들을 잡았다 각을 뜨든 초절임을 시키든 난 상관하지 않겠어요. 그건 그렇고. 지금 국민들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기파가 환경과 건강, 안전보장에 지장을 준다고 무식한 소리들을 탕탕 해대고 있다는데 국방부 장관 생각은 어때요? 웬? 그거야 하늘 땅이 맞붙었다는 가슴 철렁한 소리나 가슴죠. 글쎄, 한간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기파가 암 발생과 기형아 출생, 주위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괴담이 좀 돌고 있습니다만은. 뭔 미국 어른들이 그런 괴물 단지 같은 걸 설치하자고 할 리야 없죠. 그렇단 말이에요. 제 그래서 각하가 사드 때문에 떠는 마음을 안 쓰시게 하고요. 제가 직접 이 몸을 레이더 앞에 서슴없이 내대고 진짜로 레이더 전자기파가 위험한가 시험할 결심을 내렸습니다요. 아니, 당신이 직접? 하긴 어제 술을 병채로 들이키고 내 편네와 애들에게 나의 비장한 결심을 슬쩍 내비쳤더니 글쎄 날 보고 이름 그대로 미나다느니 우정 암에 걸리지 못해 안달이나 하는 민충이라느니 하고 몰아주는 바람에 그 바지에 오줌을 다 쌀 뻔했는걸요. 오줌이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다 납니다요. 어휴, 국방부 장관이라는 게 저렇게 맺히지 못하게 노니 달걀 벼락이나 맞고 돌아다니지. 저, 카카, 자,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자니, 이거 참. 아니, 총이란 사람은 왜 탄내먹은 사람처럼 뻥해서 그래요? 카카, 백성들이 지금 사드 배치는 부지와 시설 제공은 물론 건설비, 군사 지원비, 운영비를 비롯해서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 저들의 돈주머니를 알... 쭈니 털리게 됐다고 악다구니질을 해대는데 아, 그 백성놈들의 그 뾰족한 입을 인두로 다 지질 수는 없고 아, 그 참 야단은 야단입니다. 아, 네, 네. 그래, 사드 한 개 포대의 가격이 얼마나 들게요? 에,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가량 듭죠. 엄마나 그렇게 많이요? 그러고 보니 그 사드라는 게 돈 먹는 괴물 한 가지군요. 네, 돈 먹는 괴물이요. 야, 그 정말 표현이 생동합니다요. 생동은 무슨 날 나빠진 생동이에요. 그래, 미국 어르신들이 제 본토에도 몇 개밖에 없고 더구나 해외에는 아직 한 개도 없는 그처럼 귀한 걸 우리한테 설치해서 불쌍한 우리를 지켜주자고 마음을 쓰는데 끝까지 돈이 대수예요. 아, 그렇지 않구요. 자, 내 말을 명심해요. 이제부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고 떠들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 아까운 생각에만 오매 있는 돈벌레 같은 것들에게 사드 운영비는 미국 어른들이 맡아 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는 식으로 살살 얼겨넘기란 말이에요. 나 이거라고야. 정말이지 이거야말로 미국 상전을 위해서라면 대낮에 치마까지도 서슴없이 벗을 추악한 매국 악녀의 넋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굴욕적인 한일협정 조작으로 제2의 리완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애비의 뒤를 따라 오늘은 그 딸년이 전쟁 괴물 사드를 끌어들여 미국의 영구 강점과 민족 분열의 지속을 위한 또 하나의 대못을 박으려 하고 있으니 박근혜 년의 집안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에 다시 없을 역적 집안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천하 역적들이 저지른 만고 죄악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대가는 반드시 천백배로 치르기 마련입니다. 그런즉 박근혜 년은 우리 군대의 불벼락에 순간의 엿가락처럼 녹아버릴 그따위 파고철 같은 사드 포대 뒤에 숨어서 잔명을 부재해보려고 허둥대지 말고 이제라도 애비가 있는 지역으로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상책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렴 그렇고 말구요. 괴물에게 몸을 맡긴 마귀 할미 만피를 보내드렸습니다.